내게 애인이 생겼어요. 너무 좋아 죽습니다.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. 자랑하고 싶다고요. 난 생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. 교회도 가려고요. 왜냐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.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. 꿈인가요? 아닙니다.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. 아주 그냥 푹 빠졌어요. 엄마가도 신났어요.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. 온 사방이 난리예요. 난 생첩으로 무수도 바르고 물방울 넥타이로 멋도 부리고요. 상상도 못했던 깜짝 이벤트로 멋지게 프로포즈 하려고요.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. 이제 나도 짝 있어요. 사랑에 빠졌어요. 결혼까지 하려고요. 올가을에 하려고요. 결혼식에 꼭 오세요.